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한때 베스트셀러였었죠.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이분이 지은 이책 안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런 타이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책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결혼한 자기 딸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출산 후 아이를 뒤치다꺼리하느라고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일을 거지하지 못하는 딸이 푸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이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느라고 내할 일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을 활용할 기회가 없어요. 어떤 때는 아빠, 일종의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딸이 아빠를 향해서 푸념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때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시간 관리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말아라. 너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없애라. 그리고 지금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인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즐기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야, 명심해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란다. 이런 말을 해주게 됩니다. 시계나 달력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가리키게 만듭니다. 반면에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 시간 관리에다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매일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참인가는 나중에 봤더니 시간의 노예가 돼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 주님이 말한 방향과는 정반대로 사는 것을 자기도 문득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시간 관리보다 방향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편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중요하게 여기는 소중한 것을 하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주어진 수많은 일들을 해내느라고 마음까지도 다 분주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참인가 할 일을 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것이 소중하든 소중치 않든 관계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것을 먼저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 2년 반이나 3년째가 되어가는 초에 가을 또는 초막절 시작때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 갈릴리 윗지방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남하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 9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8장에도 유사한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각기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세 사람을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직접 찾아온 겁니다. 이게 주님이 오라 한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 그래 어서 와라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여우도 뭐가 있고요? 새는요?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안정을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했던 한 이름 없는 첫 번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손을 내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그에 관하여 아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9절로 60절을 한번 더 비추어 주실래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고요. 시작.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이 사람에게 초대를 합니다. 남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가 예수님 계속 따랐더라면 이름이 기록되었을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이런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비롯한 열두 제자에게 하셨던 초대의 말씀을 말합니다. 야, 나를 따라라. 근데 이 남자에게서 뭐라고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아, 안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난 너무 바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것만 해놓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보니까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어투입니다. 그는 잠시 예수님과의 제자도의 관계를 뒤로 미루기 위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합당합니다. 나로 먼저 하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버지의 장례를 좀 치르게 해주시면 정말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지만 이 사람의 아버지는 마태복음과 이 본문을 종합해보면 살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아버님이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고 바로 오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장사를 치르고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가는 곳마다 풍파를 일으키는 이 별난 나비 예수를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상속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상당한 유산이 있기 때문에 이 유산을 받기 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거니까요. 기다려 달라는 것일까? 그 이유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꽤 합리적이고 위치에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하기 싫다는 게 아닙니다. 때가 좋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됩니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전심으로 따를 것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따를 생각이 분명히 있으니 지금 당장 따르지 않는다라고 꼭 죄송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단지 조금 뒤로 미룰 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겠다는데 이 사람의 변명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밌습니다. 6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시작. 아, 그러니 내가 네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뭐든 때를 잘 맞춰야지. 부담 갖지 말고 어서 일을 보고 그리고 그때 와라.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너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그때 와서 따라라.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명과 꾸물거림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이미 주님을 믿고 주님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의 요구는 아주 명확합니다. 강력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되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먼저 해야 할 것인지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네 일 다 끝나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목사님, 늙고 쇠약한 부모가 모시고 있는데 그러면 돌보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르반해서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해서 부모님께 드린 것을 다 중지하고 있는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질타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라 그랬거든요.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장수할 것이다. 이게 제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당시에 고르반의 문제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책망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를 어떻게 내버려 두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장례식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장례식을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부모님을 돌보는 것을 거절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주님의 제자로서 좀 더 충성스럽고 헌신의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주님, 제 부모입니다. 아주 노쇠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를 마지막으로 잘 모시고 주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주야를 불문하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저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말한 겁니다. 내 자식이 대학만 들어가면 조금 홀가분해질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만 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놈만 장가를 보내고 결혼을 시키면, 고3만 졸업하면, 회사에 취직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먹고 사는 것이 안정만 되면 그때부터는 주중에 계속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모양에 대하여 주님이 일탈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이제 새롭게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모양의 삶의 정황에서 바로 지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 주어진 삶 자리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것이고 너는 나를 쫓으라. 거룩한 명령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해라. 미루지 말라. 핑계대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마 비유에 좀 거슬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적당하게 주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일을 보고 일을 보다가 수소문해가지고 다시 따르는 식의 적당하게 자기 일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다른 말로 하면, 야, 이 두 번째 사람에게 너의 보배가 누구이니? 네 마음에 누가 들어있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쁨이 무엇이니? 너의 보호자는 누구이니? 외로울 때 너의 친구는 누구이니? 너의 인생의 터에 집주인은 누구이니?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너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시험하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너무 우리와 닮지 않았습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이? 이 적당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설거지하지 말란 말이, 부모를 모시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무거운 것으로 잊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적당하게 헌신의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전도사가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을 충만히 만나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주님으로 족함을 여기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와서 매일매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주님으로 가득한 삶의 형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통치하는 것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받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실제로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도 하고 개혁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은 받고 계시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또 능력있게 적극적으로 자기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의 반응을 예수님이 처음 불렀던 제자들의 반응과 비교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이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0절과 22절에 반복되는 부사 어구가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따를 거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처럼 매번 자기가 실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무얼로 채워졌습니까? 이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곧 버려두고 곧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근심들, 여러분의 인생에 해야 될 것들,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누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나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이것은 적당하게입니다. 다음에 와도 전혀 못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에 전적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직장에 가시면 아니 내일부터 우리 자식들 만나면 내가 할게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언어로 성품으로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정몽주의 단신가 아시죠? 이 몸이 죽고 죽어 뭡니까?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넉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는 자기가 급하면요 주님께 전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조금만 편해지면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뭘 부릅니까? 하여가를 부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잔 칡농쿨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의 하여가를 종몽주의 단신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며 그분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제자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당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핑계대고 변명하며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며 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